조선중앙통신사는 동족대결의 새로운 모략극 이런 제목의 론평을 발표했습니다. 론평은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화국 모략 선전과 동족대결 책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박근혜 역적 패당이 영국 주재 대표부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가 폭로되자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이 두려워 가족과 함께 도주한 자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비열한 노름을 벌려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주자는 많은 국가자금을 횡령하고 국가비밀을 팔아먹었으며 미성년 강간 범죄까지 감행한 것으로 하여 그에 대한 범죄 수사를 위해 지난 6월에 이미 소환 지시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서 론평은 공화국 중앙검찰소에서는 이자의 범죄 자료를 여의하고 7월 12일 놈이 감행한 고의적 비밀 누설죄, 국가재산 횡령 범죄, 미성년 성교 범죄에 대한 수사 시작 결정서를 발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괴뢰 패당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어떻게 하나 깎아내리고 저들의 반민족 통치에 격노한 남조선 민심을 딴 데로 돌릴 흉시 밑에 이번에는 일거의 가치도 없는 인간 쓰레기까지 끌어들여 반공화국 모략 선전과 동족 대결에 써먹고 있다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이번 사건에서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소위 법치를 제창하는 영국 당국이 범죄자를 넘겨줄 때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범죄자 인도와 관련한 국제 관례를 무시하고 범죄자를 동족 대결의 피눈에 뛰어 날뛰는 남조선 괴뢰들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건 발생 초기부터 영국 측에 도주자가 감행한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알려주고 조사를 위하여 범죄자를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측은 자기 나라 주재 외교관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여권도 없는 도주자들을 남조선 괴뢰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줌으로써 법치국으로 자초하는 영국의 영상을 스스로 더럽혔다고 하면서 초보적인 신임마저 저버린 영국의 행위는 가뜩이나 복잡한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영국에도 결코 리로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론평은 지적했습니다.